Hey pretty boy, you ain't got nothing on me. Hey lady, yeah, let's go. 누구도 넌 볼 생각 절대로 할 수 없게. 너의 두 눈빛을 훔쳐 내 가슴에 담을게. Wanna fall with me, do that. Wanna dance with me, you can't do that. 똑같은 여자라 착각하지만 내가 누군데. 어리다고 날 쉽게 받아끊고 떠쳐요. 순간 네 맘을 뺏는 건 쉬워 like one, two, three. 좀 더 솔직하게 장난은 제발 그만해. 이건 시간 문제야 boys boys. Move to the left. 온종일 느끼한 미소만 진실하는 스타일은 피호감. 밖에서 터판 gangsta boy. 집에 성냥 나고 내 mama's boy. 약한지 약한 온 실수 확초. 예쁜 남잔 한물 갔죠. You gotta.